하루 종일 걸리는 알림 반갑지 않은 상대 머릿속은 과부하 상태 아뜨 아뜨 짜증하던 넌 어디 간 건데 이모지 하트 대신 널 보내줘야 할 때가 됐네 teardrop 안녕 흔적조차 남지 않게 키키키키키키키 피지 웃음 미는 와 복사해서 붙여넣기 나의 상태 메시지 키키키키키키키 너를 전부 지운 이 마음